혁명 7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항쟁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항쟁론이 뭔지 그 개념부터 짚었으면 합니다. 예, 항쟁론이라는 것은 항쟁의 목표, 수단, 방법에 대한 전일적인 체계, 이렇게 개념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항쟁에 대한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항쟁론과 혁명론, 전쟁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 항쟁론을 이해하려면 비슷한 다른 개념들하고 구별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예. 혁명론, 전쟁론, 네. 이런 론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에 항쟁과 혁명,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기초에서 보면 되겠고요. 특히 그 항쟁론과 혁명론을 구별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혁명이라는 것을 뭐 가령 4.19 혁명이다, 5.16 혁명이다 이렇게 잘못 규정했기 때문에 항쟁과 혁명에 대한 구별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헷갈려하기도 하는데요. 가령 민중들이 항쟁에 떨쳐나서서 정권을 장악했다 이러면 혁명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4.19 혁명은 잘못 규정된 거고요. 이제 4.19 항쟁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혁명이라는 것은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데서 네 단계 민족적 차별 해소, 계급적 차별 해소, 계급적 차이 해소, 노동의 차이 해소. 쉽게 말하면 민족 해방, 계급 해방, 인간 해방이죠. 계급 해방은 계급적 차별 해소와 계급적 차이 해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완전 승리 또는 최근 북에서 사회주의 강성 국가 건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1945년 8.15 해방 이후 북에서는 온전하게 민족 해방의 과제가 실현이 됐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수행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만 따로 보기도 하지만 반제 민족해방 혁명의 부분이기 때문에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또는 반제 민족해방 혁명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1956년에서 58년 3년간에 걸쳐서 사회주의 혁명이 수행이 됐습니다. 민중이 이미 정권을 장악한 조건하에서 생산수단의 사회화, 즉 전민 소유와 협동 소유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생산관계로 확립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이 수행이 됐습니다. 물론 고전적으로나 일반적으로는 생산력을 먼저 발전시킨 뒤에 생산관계를 전환하는 순서인데요. 북에서는 거꾸로 진행이 됐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산력 발전이 생산관계를 전환시키는, 다시 말하면 생산력에 의해서 생산관계가 규정되는 기존의 사회 역사적 운동의 공식이 일정 정도 그 객관적 합법직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주체적인 합법직성,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 역사적 운동이라고 하는 주체 주동적인 목적적인 작용에 의해서 발전하는 그 합법직성에는 부족한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구체적으로 당과 최고 리더를 중심으로 굳게 뭉친 인민대중, 민중의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의 목표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마련된다면, 수단이라는 것은 이제 주체 역량이고 방법이라는 주체 역할이죠. 그렇다면 능히 사회주의 공업화 이전에 사회적 생산관계로 확립할 수 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실천적으로 입증했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코리아 역사에서 혁명은 북에만 두 개가 있다. 민족해방혁명, 사회주의혁명. 남코리아에서는 민족적 차별에서 민족적 자주성을 실현하는 과제도 해결이 안 됐죠. 민주주의의 과제도 온전하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고요.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천문학적인 관건 부정선거로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정권을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 일반 민주주의의 기본인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온전히 구현되고 있지 못한 사회라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민족적 차별 해소를 위한 또는 민중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항쟁이 제기됐습니다. 분단되기 이전에는 3.1 민중항쟁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10월 민중항쟁, 4.3 제주 민중항쟁, 여순항쟁, 주로 군인들의 봉기죠. 그리고 4.19 항쟁, 부마 항쟁, 광주 민중 항쟁, 6월 항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쟁들을 통해서 정권을 퇴진시킨 항쟁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항쟁도 있고 무장을 들은 항쟁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항쟁도 있고 다양한 항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항쟁이지 혁명은 아니다. 더더욱 전쟁도 아니죠. 대중투쟁의 최고 형태로서의 항쟁이라고 할 때는 일단 목표에서 정치적인 목표, 정권과 관련된 목표를 제기해야 합니다. 정권의 퇴진이라든지 그리고 광범위한 대중들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말 그대로 항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중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민주주의적인 요구를 관철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 법과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없으니까 실력으로 거리로 나와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예. 예, 그 저항의 항자와 항쟁의 항자가 같은 항자죠. 그럼 전쟁이란 뭐냐? 여기서 전쟁이라는 것은 혁명전쟁을 말합니다. 지난 120년간의 코리아 반도에서는 갑오농민전쟁, 항일전쟁, 코리아전쟁 이런 세 개의 전쟁이 있었고요. 예. 여기서 우리 민족이 승리한 전쟁은 항일전쟁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에서는 코리아전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해서 승리한 전쟁이다라고 하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조국 해방이라고 한다면 조국이 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가 해방되는, 전체 코리아가 해방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코리아, 코리아 반도 전체의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민족적 차별이 해소되는, 그럴 때 이제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완전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이 말하는 조국해방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개념도 미완의 승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국가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총수라고 불리는 그 미국을 비롯한 16개 연합국과 맞서서 이제 갓 정권을 세운 1948년 9월 9일이니까 1950년 6월 25일까지 불과 2년도 안 되죠. 청소한 나라가 맞서 싸워서 3년간에 수백만 명이 죽는 그리고 엄청난 폭격을 당하는 그런 전쟁에서 북의 영토를 고수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사실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정전협정에 사인하는 미국의 클라크 사령관이 스스로를 두고 미국의 첫 패전장군이라고 했습니다. 예. 세계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이어진 약 10년간의 베트남 전쟁을 대단하게 보는데 그런 제국주의와 맞선 측면에서의 전쟁,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맞서서 영토를 고수하거나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 측면에서 보면 베트남 전쟁이 대단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코리아 전쟁이 그런 측면에서는 더 주목 주목받았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리아 전쟁에서 고무를 받아서 승리 신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간 전쟁이 또 베트남 전쟁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러한 혁명전쟁은 혁명투쟁의 최고 형태다. 그래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항쟁은 대중투쟁의 최고 형태고 전쟁, 곧 혁명전쟁은 혁명투쟁의 최고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항쟁과 혁명과 전쟁에 대한 견해, 관점 입장 또는 그 목표와 수단과 방법의 전율적인 체계 이렇게 규정하면 되겠습니다. 항쟁론, 혁명론, 전쟁론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예. 그럼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북의 항쟁론과 남의 항쟁론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오늘 항쟁론의 초점이죠. 예, 북의 항쟁론과 남의 항쟁론이 다릅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해서 정세를 정확하게 보질 못하고 또 항쟁을 조직 추동하려고 하는 운동가들이 이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건데요. 먼저 이제 북의 항쟁론은 올 1월 달에 김정은 최고 리더가 마두산 혁명전적지를 방문하면서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노동신문에서 다른 혁명전적지를 연재 기사로 소개하기 시작했고요. 예. 마침내 백두산 삼지연에서 전군의 주요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전개한 백두산 답사 행군의 총화, 결론을 지으면서 이제 김정은 최고 리더가 연설을 했죠. 그리고 북의 에어포스 원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 최고 리더의 전용기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으로. 네, 처음 있는 일이죠. 그 마두산 혁명전적지 방문을 소개하면서 북의 항쟁론은 뭐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항일전쟁 시기의 전민항쟁론, 김일성 주석의 전민항쟁론이죠. 북의 항쟁론의 핵심입니다. 그 전민항쟁론이라는 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전과 전위민적 봉기 그리고 배후연합작전의 총체입니다.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예, 총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이 세 가지를 결합시킨 것이다 라는 의미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압록강 두만강 너머의 조선인민혁명군이 북코리아 남코리아 당시는 물론 북남이 구별되어 있지 않은 조선반도죠. 조선 영토로 무장투쟁을 하면서 이제 진입해 들어오고 총공격전이죠.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반일민족해방투쟁 전선으로 조직한 일체 합법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니까 비합법적으로 조직이 됐죠. 주로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통일전선입니다.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반일애국지주나 특히 천도교인들이 많이 결합했습니다. 그 전통 때문에 북에서는 지금도 천도교 청우당이라고 하는 종교정당이 존재하죠. 예. 이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말합니다. 이 조국광복회가 앞장을 서서 전민중이 봉기하는 거죠. 3.1 항쟁처럼. 그리고 배후연합작전, 이게 초점인데 그게 마두산 혁명전적지가 아주 전형적입니다. 이제 평안도의 배후에서 백두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산맥을 타고 평안도에서 봉기가 일어날 때 맨손으로 일본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싸우다가 3.1 항쟁 때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산속에 무기를 묻어두고 훈련을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장을 들고 싸운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에 진입해서도 평안도까지 오기 전에 민중들을 보호하고 또 항쟁으로 추동하면서 앞장서 싸우는 무장을 드는 세력이 필요하다. 낮에는 농사를 짓지만 밤에는 훈련을 하는 일종의 생선 유격대와 같은, 남측으로 얘기하면 이제 지리산 빨치산 같은 무장대오죠. 그런 대오가 평소에 무기를 구해놓고 훈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이 세 가지 결합을 강조했죠. 그런데 왜 올해 1월 달에 마두산 혁명 전적지를 가고 노동신문이 시리즈를 내고 급기야는 전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키리졸브 독수리 맥스선더 훈련이 진행 중인 2월 말에 4월 말 이 사이가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3, 4월의 전쟁 정세라고 하는 그 민감한 시기에 백두산을 답사 행군하고 그 결론을 삼지연에서 했겠는가, 백두산에서 했는가, 이거는 북이 매우 목적지적으로 진행했다라는 증거죠. 예. 김정은 최고리도의 방문부터 해서 맨 마지막에 전용기를 타고 탁 나타나서 연설을 하는 이 과정은 북이 김일성 주석이 제시하고 승리한 항일전쟁의 전략, 기본 전략, 전민항쟁론이죠. 그 전략을 오늘의 계승에서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노골적인 시위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북의 항쟁론이 남의 항쟁론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남측의 반북 극우 세력들은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쉽게 입증이 되는데요. 당장 남코리아에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자라는 운동이, 투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 촛불 시위가 지금까지 수십 차례 진보진영만의 개혁지력까지 함께 봄항쟁과 6월항쟁은 정권의 치명타를 날렸죠. 역시 그때도 조선인민군의 총공격과 지리산 빨치산 투쟁 같은 배후연합작전은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인민군의 총공격전은 당연히 그 필요 요소가 아니고요. 지리산 빨치산 투쟁과 같은 무장투쟁이나 배후연합작전이 남코리아에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과 같은 현대사회에서 최첨단의 뭐 수색장비라든지 무장장비를 공권력이 갖고 있는 조건하에서 뭐 지리산에서 이렇게 무장투쟁한다. 지리산 지금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적외선 카메라로 뭐 하늘에서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다 잡히고 도로까지 나 있죠. 네, 도로까지 났죠. 그리고 뭐 요즘은 뭐 이제 구글 검색에도 나올 것 같은데 보기에는 뭐 도시 게릴라 투쟁은 가능한가 뭐 이러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서울에 어디 안가 뭐 안전한 가오 뭐 비밀 아지트 뭐 이런 데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뭐 M56 정도 뭐 수류탄 정도 이렇게 어디서 훔쳐가지고 갖고 있다가 무장투쟁을 한다. 말이 무장투쟁이지 이제 일종의 테러 같은 뭐 요인 암살, 뭐 대통령이다, 뭐 국방부 장관이다 이런 사람들, 평소에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정도의 활동을 하면서 항쟁이나 혁명을 추동한다. 그게 가능하겠는가? 필요하겠는가?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남코리아에서는 조선인민군이라는 북의 정규군과 지리산 빨치산 같은 남의 유격대의 활동이 정권 퇴진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남의 항쟁론은 다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남의 항쟁론은 물론 북과 비슷한 명칭 전민항쟁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것은 무장투쟁을 항시적으로 정상적으로 전개할 수 없는 조건 하에서의 전략적인 투쟁 방법으로 민중들의 총궐기로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권을 교체시켰는데 그 정권이 민족적 차별 해소나 나아가 계급적 차별 해소를 이루어낸다면 그것은 항쟁이라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한 정권을 세울 경우, 노동자 민중의 진보 정권을 세울 경우에는 항쟁에서 혁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때, 전체 민중들이 총궐기에서 이 목표를 달성할 때 그것은 항쟁이지 혁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개혁 정치 세력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99%죠. 진보 정치 세력이 그만한 대선 후보 또는 대선 후보 군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 뭐 가령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안희정 이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난 대선에서의 유력한 후보들이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한 정치적 명망을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대선 후보가 유감스럽게도 진보 정치 세력 속에는 존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이 1%,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하기 전까지도 역시 당의 지지율이 1%, 통합진보당 두고 말하는 겁니다. 예. 이제 정의당이나 노동당은 이제 뿌띠 정당이죠. 진보 정당이라고 하지만 본질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이라든지 그에 준하는 이념을 가지고 또 계급 구성을 갖고 있는 뿌띠 부르자 정당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요. 통합진보당은 그렇지 않죠. 다만 그 지도부가 뿌띠적이다라는 내외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에 이어서 통합진보당마저도 분당 사태를 겪게 됐다. 뿌띠 부르주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분열주의입니다. 패권주의.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통합진보당을 어느 누가 대한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그 지지율이 바닥을 끼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북의 항쟁론은 김일성 주석의 전면항쟁론, 승리한 항일전쟁론의 기초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전과 전인민족봉기 배후연합작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을 결합시키는 그런 항쟁론입니다. 여기서 물론 주도 역량은 조선인민혁명군, 지금은 조선인민군의 총공격전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려 혁명 무력이죠. 그리고 보조 역량은 투쟁에 떨쳐나서는 민중인데 통일전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혁명 무력은 주도 역량, 통일전선은 보조 역량, 군대는 주도 역량, 인민은 보조 역량. 이게 바로 이제 북의 항쟁론, 전민항쟁론이고 또 혁명론이고 그리고 성군혁명론입니다. 군대를 앞세워서 혁명을 이룩하겠다라는 이론이죠. 예. 여기서 이제 최근에 부각하고 있는 게 이제 배후연합작전인데요. 그러나 기본은 역시 군대와 인민, 혁명무력과 통일전선이죠. 그 민중들이 떨쳐나설 때 군대의 보호와 방조가 없을 경우 3.1 민중항쟁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적수공권, 맨손으로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를 우려해서 이제 배후연합작전, 다시 말씀드리면 보다 전격적이고 속도 있게 혁명을 이룩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기되는 것이고, 과연 그것을 필수 요소로 봐야 되는가? 이건 조금 달리 볼 수 있겠어요. 또는 배후연합작전을 평소에 산속에 무기를 묻어두고 연습을 한다. 물론 그렇게 하면 유리한 측면이 있겠지만 투쟁하는 민중이 맞서 싸우다가 상대의 무기를 빼앗아서 자체 무장을 하고 싸울 경우가 있거든요. 예. 우리 역사적으로도 광주민주항쟁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980년 유월항쟁 당시에 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감히하지 못한 겁니다. 그럴 경우 그 군인들의 무기를 뺏어서 투쟁하는 민중들이 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항쟁이 아니라 혁명으로 가게 됩니다. 여차하면 전쟁도 터질 수 있죠. 예. 이 경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일성 주석이 독일의 여류 작가 루이제 린저하고 담화하는 과정에서 광주 민중항쟁 당시 전쟁을 검토했었다. 이것은 민중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실제로 미국이나 남코리아의 친미 군부 세력과 전쟁을 검토했다가 참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담화 내용을 지금의 경우에 인용하면 만약 남코리아 민중들이 떨쳐나섰는데 친미 군부가 무장을 들고 광주처럼 학살한다. 그리고 미국이 당시 엔터프라이즈호와 같은 핵항모 타격단을 코리아 반도 수역에 보내서 그 군부 쿠데타를 지지한다. 라는 상황이 되면 이번에는 과거처럼 참지 않고 전쟁을 벌이겠다. 그것을 북은 조국 통일 대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나 무력 시위 정도일 때는 반미 대결전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미국과 총들고 싸우고 나아가 핵전, 미사일전을 벌이게 될 때는 반미 대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의지와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공언하고 그 실력을 객관적으로 여러 차례 시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제1차 북미 대결전부터 해서 지금 제5차 북미 반미 대결전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20년간의 역사이기도 하지요. 예. 예. 그러나 남해 항쟁로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조선인민군의 총공격전이라든지 배후연합작전이 배제된 다시 말씀드리면 민중들이 총 걸기 위해서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는 과거 1960년 4.19 항쟁이라든지 1979년 부마 항쟁, 1987년 6월 항쟁과 같은 항쟁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시적이고 정상적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할 수 없는 조건 하에서 민중들의 총궐기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대중투쟁의 최고 형태를 항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의 항쟁론과 남의 항쟁론이 명백히 다릅니다. 북의 항쟁론을 남의 항쟁론으로 치환시켜서 교조적으로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좌경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김일성 주석의 전민항쟁론을 달리 해석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되겠죠. 객관적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전과 전인민족 봉기, 배후연합작전을 하나로 결합시켜 전개한 거, 항일무장투쟁 내내 가령 1930년 6월 3일 카륜회의에서 조선인민의 진로에서도 나타나듯이 항일무장투쟁 노선, 민족기방투쟁 노선, 자주적장권 노선이라고 하는 3대 노선을 제시하면서 15년간 무장투쟁을 주류로 하는 민족기방투쟁, 항일전쟁을 전개한 그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는 거죠. 예. 네, 그에 기초해서 그 승리한 혁명, 전쟁의 경험에 기초해서 자체적으로 항쟁론을 세운다는 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 북은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군대와 인민들을 결속시키고 미국과 미국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북침전쟁을 막아왔다. 나아가 그런 계기가 되면 이번에는 기어이 조국 통일을 완수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코리아 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항쟁의 목표 수단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항쟁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목표 수단 방법의 전형적인 책이기 때문에 목표 수단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죠. 예. 예. 항쟁의 목표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투쟁에 떨쳐나선 민중들이 제기한 목표, 정치적인 목표죠. 주로 정권 퇴진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는 이러한 정권 퇴진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선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선거가 광범위한 부정선거로 왜곡되고, 예, 가령 1960년 3.15 부정선거라든지 2012년에 12.19 부정선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4,500만 건의 댓글 공작, 사상 유례 없는 부정선거라고 아니할 수 없어서 그 뒤로 2013년, 14년 해를 넘기면서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의 진상이 밝혀지게 되면은 정권을 놔야 되겠죠. 닉슨처럼 하야 성명을 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검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진상규명도 지금 봉쇄돼 있죠. 예. 전혀 뜻이 없습니다. 심지어 백일화에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의 어느 누구도 제대로 심판받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책임자 처벌도 안 됐고 당연히 재발 방지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합법적인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뭐 민중들이 직접 떨쳐나서는 수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항쟁이라고 하는 법적 용어로 얘기하면 저항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제 항쟁의 목표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정권 퇴진입니다. 합법적으로 퇴진시킬 수 없을 경우에 힘으로 퇴진시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항쟁이고 항쟁의 목표입니다. 그 정권을 퇴진시켜서 새로 진보적인 정권, 즉 민족의 자주성과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정권을 세운다면 민족적 차별 해소, 나아가 계급적 차별 해소를 실현한다면 그것은 혁명이 된다. 이것은 그래서 혁명의 목표다. 제가 아까 자주성을 실현하는 네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네 단계 전단계죠.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정권까지 세우지는 못하는 겁니다. 대한정권 세우면 항쟁이라 혁명이다. 그러나 대한정권을 비록 세우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정권만큼은 바꾼다. 갈아버린다. 퇴진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엔 당연히 수단과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수단이라는 것은 역량, 주체 역량이고요. 방법이라서는 역할, 주체의 역할입니다. 투쟁이죠. 이 주체의 역량이라는 것은 항쟁의 수단과 방법인 만큼 항쟁의 역량이죠. 항쟁의 주체 역량입니다. 구체적으로 항쟁에 떨쳐나설 만큼 민중들이 의식화되어 있는가, 각성하고 있는가라는 것과 항쟁에 떨쳐나서면서도 흔들림 없는 대우를 유지할 만큼 조직화되어 있는가. 네. 노동계급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중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이 대중조직을 이끄는 당이 있고요. 이 당과 대중조직을 하나를 합쳐서 전선이라고 하죠. 비유하면 기관차, 열차 차량, 기차, 당, 단체, 전선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관차가 열차 차량 하나로 연결해서 기차가 돼서 역을 거쳐가는 거죠. 그 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항쟁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식화, 조직화 말고 전력화도 필요합니다. 전력화라는 것은 민중들이 각성되고 또 조직적으로 결속됐을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이 실천투쟁을 통해서 단련된 경우를 말합니다. 조직은 건설하기도 어렵지만 운영하는 것은 더 어렵고요. 또 실제 투쟁을 통해서 단련되지 않으면 아직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것이죠. 나아가 무장화라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쟁에서는 무장화까지는 필요 없다. 무장화까지 이루어져서 실제로 무장투쟁이 전개된다면 물론 항쟁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1948년 4.3 제주민주항쟁이라든지 여순 항쟁이라든지 그리고 1980년 광주에서도 결국 무장을 들었죠. 예. 예. 그런데 현재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서는 무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장화까지 이루어져야 박근혜 정권 퇴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과도한 거죠. 예, 그런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항쟁에 나서면 안 된다. 이렇게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죠. 항쟁의 역량 수준을 과도하게 설정해서 지금은 그 준비가 안 됐으니 안 된다라고 항쟁을 포기하는, 다시 말하면 역량 수준에서 좌경적인 기준은 실제 항쟁의 결심에서 우경적인 오류를 범한다. 이렇게 좌우경적 오류는 동전의 양면이죠. 그리고 이제 주체의 역할, 항쟁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전략적인 방법과 전술적인 방법이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일정 시기, 소요 시기라고 표현하죠. 일관되게 견제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항쟁에서는 이제 대중투쟁과 무장투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북은 이 무장투쟁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이 두 가지 투쟁은 전략적인 투쟁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제 전술적인 투쟁으로는 이제 의회투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거라고만 하는데, 선거에서 당선된 뭐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또는 자치단체장이 합법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까지 포괄합니다. 그러나 남코리아 역사 속에서 엄연히 30년이나 존재했던 파쇼 정권 또는 그에 준하는 정권이 있을 때는, 과거 이승만 정권은 이제 군인은 아니었지만 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고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 인사들을 무참히 법이라는 이름 하에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다 재심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그리고 김영삼, 이명박, 지금의 박근혜 정권은 이 30년간의 군사정권에 준하는 화쇄적인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가령 김영삼 정권 때 연대 사건 같은 경우가 그렇죠. 투쟁하는 학생들은 연대 항쟁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자꾸 항쟁이라는 개념들을 폭넓게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헷갈려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투쟁이고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뭐 참고로 여중생들이 앞장서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왔죠. 네. 이것을 항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 목적이 있어야 된다. 정권 퇴진 투쟁을 내걸고 투쟁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대규모 투쟁에 해당하지 항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사회가 파쇼화가 될 경우에는 비합법적인, 보통 지화투쟁이라고 그러죠. 이런 투쟁들이 활성화되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처럼 부르주아 개혁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합법투쟁, 보통 의회투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투쟁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박근혜 정권이 남코리아 사회를 파쇼화시키고 있는 조건에서는 갈수록 합법 영역에서의 정치 활동보다는 비합 영역에서의 정치 투쟁이 강화될 수밖에 없지요. 예,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합법 정치 영역에서의 모든 정치 활동을 포기하는 그런 정도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을 이용해서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 즉 위원정당으로 심판되는 순간, 그때는 달라지게 됩니다. 박근혜 정권 자체가 파쇼 정권으로 규정되고 이렇게 합법 정치 활동이 봉쇄되는 상황이 되면 비합 투쟁 방식이 활성화되죠. 1960년대 통역당 사건이라든지 인혁당 사건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조직 활동하거나 또는 조직 사건으로 왜곡되거나 이렇게 됐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항쟁이라는 것은 바로 이 대중투쟁의 최고 형태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계급 비롯한 각계 민중이 한 사람처럼 총궐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코리아반도 남코리아의 현실 정세와 관련해서 항쟁론이 가지는 의의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코리아반도는 이제 안전과 평화의 과제, 즉 전쟁을 반대하는 과제가 초미의 과제고요. 남코리아와 관련해서는 화시화를 막는 민주주의의 과제가 초미의 과제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남코리아의 민주주의, 평화는 자주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자주와 통일의 과제가 전체 코리아의 과제고, 이것은 민족적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연관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남코리아에서는 민주주의의 과제를 실현하는, 그래서 자주 통일의 전체 코리아적 과제와 민주주의의 남코리아의 과제가 있는 거죠. 전체와 부분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코리아의 상황인데요. 그리고 올 정세는 특히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남코리아에서 민주주의 과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되는 항쟁 정세가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 코리아에서는 안정과 평화의 과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되는 전쟁 정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 4월을 봤습니다. 그것은 2월부터 4월 말까지의 킬리브 독수리 맥스샌더 훈련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러나 북이 이에 대한 반격을 4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5월달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쟁 정세를 3월에서 5월까지 이렇게 연장시켜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코리아에서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라든지 국민 파업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 시위는 지금까지 계속 전개되고 있고 국민 파업은 2월 말에 1차에 이어서 5, 6월에 2차를 하겠다라고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아예 결의까지 했습니다. 예. 예. 이런 조건에서 남의 항쟁론의 본질이 뭐냐? 이것은 앞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혁명과 다르고요. 전쟁과는 물론 더 다르죠. 대중투쟁의 최고 형태로서의 항쟁이지 북의 항쟁론처럼 무장투쟁, 즉 정규군의 총공격전이라든지 배후에서 비정규군의 교란전이라든지 이런 항쟁론과는 다르다. 또 1월부터 6월까지 항쟁 정세와 실제 항쟁이 일어나는 그 항쟁과도 또 구별해서 봐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다룬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남의 항쟁 정세, 즉 항쟁으로 추동해 나아가고 있는 그 이론에, 그 노선에, 그 과정의 목표 수단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이고요. 각계각층의 의식화와 조직화, 전력화가 중요하고요. 대중투쟁의 최고 형태로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으로부터 일어나는 큰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예 북은 조국통일대전과 반미대결전의 개념 규정하면서요. 코리아 자체 차원에서는, 즉 북과 남 사이에서는 서해오도 점령이라는 국부전과 특수전, 전면전이라고 하는 조국 통일 대전을 실제로 벌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군사적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한편 반미대결전, 반미대전과 반미대결전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반미대전은 군사적 공격이고 반미대결전은 군사적 공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력시위, 은하구호 발사라든지 4차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전략적인 무기들의 시위를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거죠. 지난 2월 말에서 3월 달까지 북이 다종화된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로켓들을 시험 발사한 것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전개된 군사적 공세, 시위이죠. 이런 무력 시위 말고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올 초에 미국의 영하 70도까지 내려가는 살인적인 한파. 최근에도 토네이도가 미 본토 남쪽을 강타했죠. 수많은 예.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요. 예. 물론 또 지금 북에는 봄 가물이 아주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고 뭐 100여 곳에 산불이 일어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역시 북과 미국이 서로를 상대해서 기후무기를 쓴 것이 아니냐라는 추론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도 군사적 공세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은 조국통일대전과 관련해서는 서해오도 점령이라는 군사적 공격, 반미대결전과 관련해서는 은하구호 발사 4차 핵시험, 그리고 다종화된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로켓 발사 시험, 이런 전략적 무력 시위와 기후무기 또는 해저에서, 공중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전개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반미대결전의 기본 투쟁 방식이죠. 이러한 두 가지 조국통일대전과 반미대결전의 군사적 공격, 군사적 공세를 집중적으로 취하는 것이 전쟁 정세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북이 실제로 서해오도를 점령하는 국부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로켓들의 발사에 이어서 은하구호 발사와 4차 핵시험은 이미 구체적인 징후가 보수 언론들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동창리와 풍계리에서의 구체적인 그 징후를 담은 사진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군사적 공격과 공세의 정세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것은 북이 자체적으로 확립해서 이미 1월 달에 마두산 혁명 전적지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에 백두산 삼지연에서의 주요 지휘관들의 백두산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의 총화 모임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북이 다시 한번 내외 확인시켜준 북의 항쟁론, 이 북의 항쟁론과 남의 항쟁론의 차이를 정확하게 볼 때 남측에서 벌이는 항쟁에서의 좌우경적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항쟁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실천적인 의의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항쟁의 성격을 규정을 할 때 그 항쟁 지도부들의 성격과 그리고 항쟁의 요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의 성격을 이제 과학적으로 규정하게 될 때는 두 가지가 필수 요인입니다. 하나는 지도 이념이고 하나는 그 사회 계급적 기초죠. 구성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진보 이념이냐, 개혁 이념이냐, 수구 이념이냐, 이렇게 그 목표, 강령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진보적인 계급, 노동계급을 비롯한 이제 기층 민중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중간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극소수 독점 자본들이나 4대 매국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당의 지도 이념과 그 사회계급적 기초에 따라서 당의 성격이 달라지죠. 내용과 주체,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이제 항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서는 이제 항쟁의 목표와 수단이 중요합니다. 이제 방법도 중요하지만 앞에 당의 성격의 규정에 비춰봐서도 알 수 있듯이 내용과 주체가 일단 기본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바로 말씀하신 항쟁의 요구죠. 그러나 대규모 투쟁과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정권 퇴진 투쟁의 유무가 이제 결정적인 기준 차이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반대 투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권에 정책 타격을 줬다고 해서 항쟁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연대의 학생들이 모여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한 것도 역시 항쟁이라고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뭐 촛불 항쟁, 뭐 연대 항쟁 이렇게 임의로 규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과학적이진 못하다. 사회과학적인 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물론 이 정권 퇴진이라는 요구 말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투쟁에 결합하는 주체의 그 각계각층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주체들의 개별적인 요구와 이 모든 주체들의 공통의 보편적인 요구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계각층의 개별적인 요구와 전체 민중의 일반적인 요구, 보편적인 요구 이 두 가지를 변증법적으로 다 같이 봐야 되겠죠. 예. 물론 결정적인 것은 그 총체적인, 일반적인, 보편적인 전체 민중의 요구, 정권 퇴진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주체로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계각층이 투쟁하는 민중들이 주체가 되는데요. 이 투쟁하는 민중들이라고 하는 각계각층의 이제 대중단체들이 있다면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부가 있지요. 보통 네. 그것이 이제 당입니다. 그런데 남코리아에서 진보단체들을 이끄는 데서 진보정당이 그만한 정치력, 조직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만한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이 해야 될 역할을 진보단체들의 맏형격인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제 영도 계급이면서도 주력 중에 주력인 노동 계급의 대표적인 단체죠. 한국노총도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어영노총이었고 비록 지금 다양한 투쟁을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전개한다고 하지만 민주노총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민주노총이야말로 남코리아 투쟁하는 노동 계급의 진정한 대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민주노총이 과연 다른 단체들을 이끌면서 또는 함께하면서 항쟁을 제대로 잘 선도하고 있는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는 지난 연말에 철도 파업을 계기로 해서 12월 28일 총파업을 전개한 것과 2월 25일 국민파업을 전개한 측면에서는 평가가 좋습니다. 네. 신승철 위원장을 기본으로 하고는 현 민주노총 지도부가 그런 측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이번 메이데이 대회장에서 신승철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분열을 막지 못했다. 민주노총 내에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하고 있지 못하다. 이건 이제 민주노총 내 고질적인 정파 간의 대립 문제, 나아가 정파를 전체 노동대회보다 앞세우는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위에 놓는, 이건 분파가 되죠. 역사적으로 종파라고 표현했는데 남코리아에서는 분파라는 말로 좀 약화시켜서 쓰는데요.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몇 가지 이뤄내지 못한 숙원의 과제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벽이죠. 네. 그리고 삼별만능제에 빠져서 지역노조론을 제대로 수립하고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중소기업의 노동자들과 특히 비정규직을 광범위하게 조직했을 겁니다. 1980년 789 노동자 대투쟁 때부터 시작하면 20여 년간의 민주노조 조직운동에서 가장 큰 실패라고, 뼈아픈 실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지역노조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짚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민주노총이 정파 간의 고질적인 분열상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대기업 노조와 중소기업 노조 간의 벽을 허물지 못한 그 조직 현황에서의 한계를 갖고 있죠. 이런 한계는 민주노총 자체의 문제보다는 민주노총을 운영하는 일꾼들, 간부들, 상근자들의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혁신이 내외에서 이제 강력하게 제기되죠. 당연히 신승철 위원장도 그런 부분 의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총 자체의 단결과 민주노총과 다른 진보단체, 다른 진보 세력과의 단결,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면 이제 지도부의 수준, 역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깁차가 올바른 목표 종착역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데서 기관차 역할이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관차 역할을 해야 되는 진보정당이 맥을 못 쓰는 조건하에서 민주노총을 쳐다보는데, 민주노총 또한 한계가 뚜렷하니까 지금 말이 그 3, 4월 역량 축적이지 1차 국민파업에서 2차 국민파업으로 이어지는 맥의 역할의 그 기간을 충분히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라는 비판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 4월의 투쟁이 공백이 아니었느냐. 물론 이제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코리아 반도의 전쟁 정세라는 긴장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주체적으로 제2차 국민파업을 준비하는 주동적인 목적적인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라는 비판에서 과연 민주노총이 자유로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이 주체 역량의 측면에서는 지도부와 투쟁하는 민중의 의식화, 조직화, 전력화 수준,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원론적으로 이제 당대호의 통일단결과 그 당대호와 민중의 혈연적인 연계,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을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부, 정치기관의 수준, 그리고 이 지도부와 투쟁하는 민중들이 얼마나 결속됐는가. 네. 예. 이건 뭐 사실 그 동서고금의 투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입증되는 건데, 지도부가 얼마나 수준 있고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민중들 또는 군대와 인민들이 단결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승패가 거기에 있죠. 역량의 측면에서는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성찰하고 뼈아프게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고 그럴 때만이 혁신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6월까지를 항쟁정세로 보셨는데요. 그 이후 전망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월호 변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작용이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쟁정세는 6월까지라고 봐야 됩니다. 네. 남코리아 역사에서 7월 이후에 항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10월에 이제 민중항쟁, 여순항쟁 있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이 가을철, 늦가을에 특히 항쟁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대부분 봄, 초여름에 있었죠. 우리가 봄이라고 하면 이제 3, 4, 5, 이 초여름은 6월이죠. 그러니까 4.19 항쟁, 5.18 항쟁, 6월 항쟁, 대부분 다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그 해를 거듭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대중투쟁이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시기가 매년 이제 반복되면서 투쟁하는 민중들이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또 한편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 과연 6월까지 항쟁에서 승부를 보지 못하면 7월, 8월에 또는 가을에 이어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6월까지를 항쟁 정세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는 극우 농객, 군 출신이고 미국 통인 지만원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또는 본인의 순수하게 본인의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2의 5.18 광주 폭동에 대비할 때다. 여기 폭동이라는 것은 이제 민주항쟁을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극우 농객다운 표현입니다. 망발이죠. 안산을 비롯해서 수도권에서. 왜냐하면 그 이번에 주로 희생당한 학생들이 이제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앞장서게 되면 뭐 여중생이 앞장선 미국산 광우병쇄고기 반대 투쟁도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습니다만은 성공한 항쟁인 1960년 4.19 항쟁이 바로 중고등학생들이 대거 결합한 항쟁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광주라는 어떤 고립된 지역 감정의 흑색선전을 통해서 전체 민중들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이러한 투쟁이 전개된다면 그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죠. 네. 총리가 식물 총리가 되고 내각 총사태도 임박한 하여튼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조작은폐가 확인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정말 그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은 자식들을 잃은 학부모들, 유족들의 분노가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만만치 않게 군산 앞바다 또는 진주 앞바다에서 군산 앞바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미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뒤에서 들이받은 다시 말씀드리면 잠수함 추돌설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 미군 당국과 국방부와 청와대가 명백히 해명해야 되는데요. 군산 앞바다에서는 쾅 지지직 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드러난 사진을 보면 스크루 밑바닥이 완전히 파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객관적인 증언이나 증거가 있고요. 진도 앞바다에서 VTS 교신 대응이 통째로 편집됐다든지 또 구조작업이 대단히 미온적이었는데 민간 잠수사뿐만 아니라 해군들까지도 해경이 통제했다고 하는 그리고 본험 리처드함이 출동해서 약 10일 동안 현장에서 뭔가 일을 벌였는데 그 작업이 끝나고 나서 세프가디하고 교체하는 그 시점부터 비로소 민간 잠수사들이 투입된다든지 해군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는 해경의 지휘를 따랐을 뿐이다. 사실 해경보다 해군의 장비가 100배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은 의혹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그 의심, 의혹, 추리로서 잠수함이 추돌한 거 아니냐. 이에 대해서 해명하라. 진상을 규명해라. 책임자를 처벌해라. 이런 요구들이 이제 빗발치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당시 서해상에서 미국과 남코리아의 합동 해상훈련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4년 전에는 바로 그 하루 날짜 차이인데 2010년 4.15 지금은 이제 2014년 4.16에 이제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그 4년 전에는 대잠 헬기 링스호가 추락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사고가 난 해역 근처에서 잠수함을 추적하는 헬기가 훈련을 벌이고 있었고 그 헬기가 추락됐다는 것은 잠수함이 활동할 수 있는 해역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남코리아 정부가 북의 잠수함 또는 잠수정이 어뢰 공격에서 침몰했다는 천안함의 침몰 수역의 깊이가 27m고 이번에 침몰한 진도 앞바다 그 수심이 35m거든요. 네. 그러니 잠수함이 움직이기에는 수심이 얕다라는 정부 발표는 자가당책에 빠져 있는 거죠. 예. 예. 아,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초점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과 속속 드러난 조작은폐의 사실들 그리고 잠수함 추돌설을 비롯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도 자식들을 잃은 학부모들의 절규와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러한 전례 없는 사태에 대해서 지만원 같은 군 출신 미국통은 매우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면서 제2의 5.18 폭동에 무조건 대비해야 된다라고 박근혜 정권에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5.18 폭동이 5.18 민중항쟁이죠. 광주민중항쟁이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세월호 참사가 그동안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덧붙여진 사회적 문제로 해서 박근혜 정권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 즉 총체적 위기를 결정적으로 촉발시키는 폭탄의 뇌관 역할을 하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의 항쟁의 또 다른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항쟁이라는 것이 사실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아무런 뭐 계기나 조건이 없는데 그냥 그 밀어붙여도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촉발하는 계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건이죠. 그러나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항쟁이 촉발되더라도 대한 정권을 세우지 못하는 한 혁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폭동이란 말은 더더욱 잘못된 비과학적인 표현이고요. 광주민주항쟁을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구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이미 그건 객관적으로 그 확인돼서 기록되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사실마저도 뒤집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농간에 의해서 비롯된 망언망발이고요. 항쟁입니다. 정확하게. 그 항쟁에 만약에 공경이 무장으로 진압할 경우 투쟁하는 민중, 항쟁에 떠쳐나선 민중들이 이제 스스로 무장을 하면서 무장에 무장으로 맞서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광주가 그랬는데요. 그렇게 광주 시민들이, 민중들이 무장을 하고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무장한 상대 군인들이 먼저 폭력을 썼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정의한 폭력에 정의의 폭력으로 맞서는 것을 절대로 폭동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규정된 내용이에요. 광주 민중항쟁이지 광주 폭동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격분한 민중들이 항쟁이 떨쳐나서게 될 경우 절대 그것은 폭동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월 달에는 6.4 지방선거가 있고 또 5, 6월은 항쟁 정세인데 진보 세력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역시 그 중요한 질문이고요. 예, 실천적인 질문이고 결론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중투쟁과 의회투쟁은 각각 진보 세력과 개혁 세력이 보이지 않는 역할 분담이 돼서 진행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진보당이 1,000명의 지방선거 후보자를 내겠다라고는 했지만 그래서 다소 대중투쟁이 약화된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촛불도 그렇습니다만은 4.19 투쟁을 추동하기 위한 단식농성 투쟁 그리고 메이데이 집회 시위 투쟁 이후에도 5월 18일이라든지 6월 10일이라든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민중들의 항쟁을 추동하고 나아가 2월 말에 민주노총 대대에서 결정됐듯이 6월을 전후해서 제2차 국민파업이 전개되는 이런 대중투쟁을 맡아 나서고 있는 선도세력이고 주도세력이 바로 진보세력입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단체들 그리고 진보정당 1위 진보단체들이 하나로 뭉쳐있는 전선들이죠. 연대체들입니다.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들을 가지고 있고 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된 새정치민주연합 개혁정치세력은 현재 새누리당에 맞서서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 또 광역기초의 의원들을 최대한 많이 당선시키면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이 없고 비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정책에 대한 심판,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예. 물론 여기에도 진보 세력이 일부 가세합니다. 그거는 촛불투쟁의 개혁 세력이 가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투쟁과 우회투쟁을 각각 어느 세력이 주도하는가 이렇게 보면 분명 진보 세력과 개혁 세력 각각의 투쟁에서 각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점을 좀 염두에 두면서 진보 세력은 당면한 의회투쟁에서 나름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렇죠. 한 사람의 단체장이나 의원이 소중하죠. 다 정치 역량이 되고요. 법 정치 영역의 진출을 아직은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크게 보면서 수구 세력을 낙선시키는데 의회투쟁의 목표를 두고 본질적으로는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대중투쟁을 더욱 거세게 전개함으로써 그 최고 형태인 항쟁까지 추동해 나가는 것이 기본 임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6.4 지방선거에서 통이 크게 새누리당 낙선에 초점을 두는 박근혜 정권의 심판에 초점을 두는 통이 큰 양보와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양보하고 결단하게 되면 그것은 진보 정치 세력에게 개혁 정치 세력이 빚을 진 것이 됩니다. 그것은 야권연대를 복원하는 데서 두 세력의 신뢰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릇 인간관계든 정치 세력 간의 관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 정세의 초점은 항쟁 정세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대중투쟁을 더욱 거세게 펼쳐서 대중 항쟁으로, 항쟁으로까지 끌어올려서 폭발시키는 이런 투쟁은 진보 세력이 전적으로 앞장서서 전개해야 된다. 그렇게 전개하면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 정치력이. 실제로 이러한 진보 세력의 투쟁, 노동자 기층민중의 투쟁의 기초에서 이후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진보 정당을 창당할 수 있는 거죠. 투쟁 속에서 조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투쟁을 통해서 조직화될 때만이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도 올바른 방향에서 힘있게 전개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에서 침체되어 있는 대중투쟁, 반박근혜 항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진보 세력 고유의 대중투쟁이 힘차게 전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억압이 있으면 저항이 있는 법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면 결국 민중은 저항권 행사라는 항쟁에 떨쳐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쟁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